바닥이 보는 줄도 모르고 내 품에 쓰러져 울음을 삼키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던 그 사람 안쓰러운 남자의 꼼짝없이